아이다시피 내 취향을 잃 그거 멀리 보면 읍 그거 멀리 보면 시 그거 멀리 보면 도 그거 멀리 보면 나라 걸어 멀리 보면 원 숨숨숨 특별시를 향해 숨 작은 나라 작은 도시 작은 대로 위에 Porsche 현재 속력은 150 입에 물을 채로 보임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은 연애 문자 모임 있는 전에 나면 먼저 내가 보냈겠지 뭘 사랑은 원해 Real 하면 원해 Real이를 놓고 시제 처리 안에 설레 이 동네는 약간의 비열함이 통해 그래서 힘들어 난 그저 치열함을 통해 여기까지 Oh no Creep on a don't drink a crumb hot so far all time 동화 마냥 예쁜 그런 결말 허나 끝이라기에 내가 좋나 오늘 와커처럼 25 포르쉐를 샀어 물론 이 시부 내 친구 차는 마직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로 살래 못 죽여 넌 나를 죽이는 건 말해 Serve me orange oh 나를 불러라 Serve me orange Serve me orange oh 나를 불러라 Serve me orange 25 개구리 샀어 이 시부 같이 내 놈은 마직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로 살래 못 죽여 넌 나를 죽이는 건 말해 Serve me orange oh 나를 불러라 Serve me orange Serve me orange oh 나를 불러라 Serve me orange Yeah yeah yeah yeah 걸코베이처럼 입에 샷건 뭐 내 총 거는 너의 건을 날거나 What's the sun come up 지어봐 똥범은 어차피 난 마지막에 왕이 되어 죽어겨나 너무 긴긴 가독이다 친친 여는 표정 감어지지만 너네 빙시들인 건 내 눈에 다 비침 네 목걸이 난 비우치고 한 발짝은 잡혀가도 그렇지 Serve me orange 허나 강남 아님 덕소마 포이지 Serve me orange 넌 빨리 달려 니 어친이 차에 처했지 Serve me orange 누구들한테는 이런 내가 사도 poetry Serve me orange 우린 색은 헉 소리나 헉 25 포르쉐를 샀어 물론 이 시부 내 친구 차는 마직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로 살래 못 죽여 넌 나를 죽이는 건 말해 Serve me orange oh 나를 불러라 Serve me orange Serve me orange oh 나를 불러라 Serve me orange 25 개구리 샀어 이 시부 같이 내 놈은 마직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로 살래 못 죽여 넌 나를 죽이는 건 말해 Serve me orange oh 나를 불러라 Serve me orange Serve me orange oh 나를 불러라 Serve me orange 강마야로 해 그러다 노래로 해 수입 맥주 노래 힘에 맡은 가는 노래 힛 처음 히터 때는 백담 히터 때는 천담 히터 때는 억담 히터 때는 뒤로 돌아보니 와 내 엄마는 미국에 내 동생은 유학파 아버지 모술 독에 내 손에는 수억 원 지겨부 채를 치는 백 엄마도 모르는 무게 엄마나 어떻게 해야 돼 허? 평생 내가 써버려버린 돈에 비하면 노래 내버린 내 세금이 더해 점처럼 대시 박아 부러진 톤에 죽어도 없는 땅에 왜 처물어 뭐 시발 엄마 녹슨 수도 딱 하나 죽여 땅을 살아남은 복수만 해줘도 정담어 25 고조 락스타 바라크 눈물과 피 가득하네 현금 도서 박아 25 포르쉐를 샀어 물론 일시부 내 친구 차는 마직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로 살래 못 죽여 넌 나를 죽이는 건 말해 Serve me orange oh 나를 불러라 Serve me orange Serve me orange oh 나를 불러라 Serve me orange 25 개구리 샀어 일시부 같이 내 놈은 마직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도 살래 못 죽여 넌 나를 죽이는 건 말해